최근 우리나라의 개성 만월대에서 조선민족의 자랑인 금속활자 4점이 새로 발굴되었습니다. 이번에 발굴된 금속활자들은 얼마 전에 진행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역사학학회, 고고학학회, 민족고전학학회 연합회의에서 고려 시기인 12, 13세기에 조조되어 사용되었다는 것이 고증됐습니다. 세계적으로 볼 때 1423년에 네덜란드에서 1450년에 도이출란드에서 금속활자를 발명하고 사용했다고 전해지고 있는데 고려에서의 금속활자의 발명은 그보다 근 300년이나 앞선 것으로 됩니다. 고려의 왕궁토인 개성 만월대에서 주체 45, 1956년에 한 점의 금속활자를 발견한 데 이어 지난해 11월에 또 하나의 금속활자가 발굴되었으며 지난 3월 중순부터 조선중앙역사박물관의 학술연구집단은 만월대 서부건축군에 대한 조사 발굴을 본격적으로 진척시켜 재질이 모두 청동으로 된 4점의 금속활자들을 새로 찾아냈습니다.